가끔씩 문득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. 요즘 이렇게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너, 그리고 난 부럽지 않은 지금의 우리. 그런 우리가 정말 언젠가 불행하게도 떨어지게 되면 그땐 어떡하지.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이런 상상은 정말 하기도 싫은데 가끔씩 떠올라 넌 부디 이런 생각나지 않길. 함께라서 웃을 수 있고 너라서 울 수도 있어. 그렇게라도 못할 게 어디 있어. 언제 어디에 있어도 함께 하지 못해도 우린 늘 그렇듯 웃음꽃 피워요. 그대 미소에 봄이 돼줄게요. 아낌없이 난 늘 너에게 받기만 하는 것만 같아. 그래서 눈물 나도록 고맙고 더 미안해. 꽉 안아주고만 싶어도 왠지 모르는 불안함에 망설이는 건 뭔지 이러고 싶지 않은데. 하늘이 높고 바람은 차고 바다가 넓고 푸른 것처럼 내 눈엔 너가 그저 당연하게 바빠질까봐 그게 불안해서 이러는 것만 같아. 널 잃어버릴까봐 아, 부디 넌 나가지 않기를. Oh no. 함께라서 웃을 수 있고 너라서 울 수도 있어. 그렇게라도 못할 게 어디 있어. 마지막이란 말 하지마. 영원히 내가 너의 곁에 남아있을 테니. 마지막이란 말 하지마. 영원히 무슨 일 있어도 우린 늘 그렇듯 웃음꽃 피워요. 언제 어디 있어도 함께 하지 못해도 우린 늘 그렇듯 웃음꽃 피워요. 그대 미소에 봄이 돼줄게요.